just rolling, rolling all day and night. Keep falling, falling. Your hips, your lips, your cheeks, baby, you wanna kiss. And this is it. 오늘만 딱 둘이서 너와 나는 너와 나는 오늘만 딱 하루만 please. 전파기 거두고 빈둥대고 아무 방해 받고 싶지 않아, baby. 너도 나와 같은 생각 아냐? TV 속엔 그저 그런 프로그램, 방 안 속에 왜 no problem. 잠은 안 잘까?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요? 뽀뽀는 심심한데 키스나 할까요? 키스도 심심하네. 나도